우리나라의 자강도 강계시에 있는 배움의 천리길 학생 선임 궁전이 훌륭히 개건돼서 준공했습니다. 궁전에는 30여 개의 서적실과 예술 공연도 할 수 있는 다기능화된 체육관을 비롯해서 청소년 학생들의 과외 교양에 필요한 조건과 환경이 높은 수준에서 갖추어져 있습니다. 준공식이 8일 현지에서 진행됐습니다. 준공식에서 연설자는 궁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용도 업적에 대해서와 경야는 김정은동 측에서 궁전을 최상의 수준에서 개건하도록 은정 깊은 조치를 취해 주신 데 대해서 말했습니다.